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22일 작별 방문해온 로베르토 꼴린 주조 브라질 연방공화국 특명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담화에서는 대사의 임기기간 쌍무관계가 경제, 문화,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좋게 발전해온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공동의 의지가 재확인됐습니다.